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시작하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영근 목사님과 또 새로운 얼굴,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섭외까지 해주시고. 뭐 늘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사실 칠순이 넘으셨거든요. 정말요? 그런데도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마음이 항상 젊으시고 또 바른 신앙 생활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 방송 진행을 하셔도 늘 뭐 이렇게 좀 바쁘게 건강하게 상황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방송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지금 딱 처음 뵈가지고 지금까지도 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항상 예, 밝게 예. 계시는 네,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좀 방송국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권사님도 뵙고 미력하지만. 목사님 돕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오늘은 이제 참비름, 예? 네, 참비름이라고 이제 시작 참비름을 불리는 네, 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참비름, 이게 어떤 나물인가요? 저번하고 비슷한 나물인가요, 이렇게? 지난 주에 우리가 쇠비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쇠비름인데 이제 아무래도 쇠자가 들어간다면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참비름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같은 비름 나물인데도 불구하고 쇠비름은 정말 잡초 중에 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네. 참비름은 이렇게 맛있는 나물 할 정도로 이렇게 친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쇠비름, 참비름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오히려 쇠비름을 더 영양학적으로 더 많이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서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쇠비름하고 참비름하고는 그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요. 쇠비름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파리가 그 손톱 모양, 새끼 손톱 모양으로 해서 네. 좀 이렇게 다육식물처럼 선인장과처럼 이렇게 좀 이파리가 단단하거든요. 도톰하고. 네, 그렇죠. 근데 참비름은 진짜 이렇게 나풀나풀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비름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이게 쇠비름의 특징이 오메가3가 들어있는 나물이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놀라웠었습니다. 참비름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봐야 되고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이게 어떻게 같은 비름나물인가 하기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참비름은 너무나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잘 알려지고 친근한 나물이기 때문에 오늘 참비름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나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는 나물을 잘 몰라서 권사님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예, 들어보고 먹어도 보고 그랬죠. 그렇죠. 참비름 예. 어려서도 많이 드셨죠. 네. 네, 맞습니다. 맛있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편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나무를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이름도 잘 모르고 생김새도 잘 모르고.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나무를 잘 안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출제 위원들이 잠시 모여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그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딸도 초록색은 안 좋아한대요. 초록색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젊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좀 식생활을 좀 자꾸 습관화를 잘하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맛있고 이렇게 식감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이 오메가 아니 그 쓰리가 들어 있는 이 참비름이 피부 미용에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목사님 댁 따님 아가씨가 이뻐진다 그러면 이 나무를 먹지 않을까. 아, 그렇겠죠. 지금도 이쁘긴 한데. 자, 아 이제 다시 들어. 아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친근하다. 예, 예.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전에 그 질문을 했던 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친근하다고 잘 알려져 있다고 하시니까. 예, 예. 왜 그런 건지 아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나물, 특히 이제 여름 나물 하면은 그 이 참비름이 비름 나물이 여름 나물의 대표 선수예요. 네. 여름 나물. 정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은 이 비름 나물을 가지고 아주 뭐 시골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정말 즐겨 먹었죠. 여름에는 뭐 물가가 조금 있거나 또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힘없이 비름 나물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이 비름 나물을 흔히 구할 수 있었죠. 저도 뉴질랜드에 살면서요 어느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홀리데이 파크에다가 차를 이제 파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그 수도가가 있었어요.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홀리데이 파크인데 그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들어왔다가 이제 신발이나 발에 몸에 모래 씻으라고 수도가 있잖아요. 예, 예. 아. 그런데 그 주변에 비름 나물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물을 뜯어가지고 여행 중에 묻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은 쉽게 뉴질랜드에서 또 볼 수 있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름 나물을 가리켜서 여름을 잘 이겨내는 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엔 참 좋은 나물이 될 수 있어요. 비빔밥에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고 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름 나물이 여름의 대표 주제라고 하셨는데 나물에 그러면은 이제 뉴질랜드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건가요? 그럼요. 뉴질랜드에도 이제 여름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름나무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텃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름을 사오잖아요. 거름을 사다가 이제 텃밭을 일구면은 비름나물이 틀림없이 몇 포기씩은 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몇 포기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아는 사람 눈에 보인다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아우 귀하다고 그 한 포기 한 포기 난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일부러 기르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예, 또 어디 가서 뽑아다가 이렇게 심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이제 뭐 한인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화단에 있잖아. 네. 한인들이 운영하는 무슨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채소가게 이런 데 화단에 보면 거기도 소옥이 나 있는 거 볼 수 있고 또 이제 한국 채소가게나 또 중국인 채소가게 같은 데는 한여름에는 이 비름나물을 팔아요. 네. 그리고 싸고 예. 싸요. 그리고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 되면은 이렇게 큰 단으로 해서 세 단에 $5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5치만 사도 뭐 한 식구 몇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죠.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쉽게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나물입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 이게 참비름이 영어로 레드루트? 예, 레드루트라고 그래요. 근데 저번에 새비름하고 이름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생김새도 말씀하시듯이 완전 다른다고. 예, 특징이 예. 있다고 하면은 이게 레드루트라고 적혀 있어서 무슨 빨간색이 있는. 아, 이게 이제 식물 이름이 보면은 이제 그 식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뭐 우리도 흔히 어렸을 때 친구들과 짱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짱구야 그러면 뒤통수가 툭 튀어나와서 짱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쇠비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퍼스레인이라고 그랬죠. 퍼스레인이라고 그랬는데 퍼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동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한 주머니, 네. 뭐 동전을 넣든지 뭘 넣든지 이런 주머니 목동들이 차고 다녔던 주머니를 퍼스라고 그래요. 예예 아, 예. 퍼스 예. 그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레인이라고 그래서 그 쇠비름의 이파리가 그 펄스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펄스레인이라고 하는데 참비름 같은 경우는 레드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네. 빨그스름해요. 아 뿌리가요? 예, 뿌리가 빨그스름해요. 참비름은 뿌리가 하얗다고 그랬잖아요. 아, 쇠비름. 네, 쇠비름 참. 네, 네. 그래요, 잘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제 참비름은 뿌리가 붉그스름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루트라고 이렇게 특징 지어서 하나의 식물의 특징을 딱 꼽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참 좋은 질문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여름에 몸에 좋다고 하는 이 나물 참비름 어떤 또 다른데 뭐 좋은 게 있나요? 미용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비름 나물이 사실 종류가 많거든요. 약간 이제 권사님 저희 집에서 잠깐 말씀하실 때 비름은 막 왜 씨앗이 막 이렇게 서서 네, 먹기가 네. 불편하지다 네, 그랬는데 네, 네. 그건 이제 꽃대가 올라왔을 때 꽃이 네. 피었을 때고 그렇고 네. 그러기 전에 드셔야죠. 아. 항상 나물은 네. 꽃대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꽃몽오리가 지기 전에 네. 예, 그때가 이제 나물이 예, 먹을 때인데 네. 이 비름나물에는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이요? 그 식물들이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에 결핍이 생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식물들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비름에는 단백질도 들어있고 그 일반적으로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각종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비름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도 들어있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예뻐지는 나물, 그러니까 아, 피부를 네. 좋게 아, 네. 피부하고 네. 피부 관련해서 뭐 여드름 치료라든가 네. 주근깨 네. 뭐 예방이라든가 네. 피부가 좀 고아지는 그런 데에 이 비름 나물이 좋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그렇기 때문에 또 오메가3가 함유돼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을 좀 다스리는데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말씀만 들어도 주변에 참비름이 다 사실 것 같은데 찾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아 뭐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한 여름 되면 $5만 주고도 네. 그냥 한 세 단씩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 한복이 한복이 뜯어가지고는 사실 네. 감질나서 못 먹고, 네. 네. 예, 뭐 군락지를 만나면 좋죠. 예, 뭐 일단 이렇게 만나고 케어든 사오든 가지고 오면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 뭐 제일 좋은 게 나물이죠. 네. 살짝 데쳐가지고, 요거는 고추장하고 된장을 같이 섞어서 아 같이요? 예, 같이 섞어서 무쳐도 좋고 아니면 뭐 좀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간장으로 무쳐도 좋고 예, 그렇게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조금씩 섞어서 반반씩 섞어서 했던 것이 제일 좀 입맛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된장국거리도 좋아요. 된장국거리로도 좋고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저께 저희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거든요. 라면을 잘 안 먹는데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제가 제 아내한테 라면 위에다가 나물 무쳐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그냥 라면만 먹지 말고 나물을 한 몇 젓가락 이렇게 얹어서 먹어봐. 라면 나물 어때? 그 제가 직접 그렇게 먹었더니요. 제 아내는 아 그냥 나는 나물 따로 먹겠다고 그래서 따로 먹었는데 이 나물이 사실은요 면 요리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비빔국수 여름에 비빔국수 네.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뭐 콩국수도 많이 드시지만 이렇게 콩국수든 비빔국수든 거기에 좀 채소가 좀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네. 콩국수에는 그렇죠. 뭐 오이채를 쓸어서 네. 많이 넣기도 하지만 네. 이런 나물을 무쳐가지고 고명을 올려주거나 네. 비빔국수 할 때 같이 나물을 넣고 넣어서 비비거나 그러면 참 맛있어요. 식감도 네. 좋고요. 이렇게 이제 국수하고 어울려서 드시면 뭐 아주 좋은 나물이 됩니다. 이 잔비름이. 예. 아유, 듣다 보니까 막 침이 꼬깍고 넘어가네요. 그러게 아유. 제 방송은 항상 이렇게 먹는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이 끝나면은 배가 홀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 이게 비름나 참비름 나물. 예예. 아, 이 참 저도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빨리 여름을 기다리세요. 아직은 조금 일러요 요즘은. 네 예. 아직 날씨도 좀 그래서 예예. 좀 그런 것 같긴 예. 하네요. 아, 계속 지금 이제 나물 강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네. 거의 이제 종강할 때가 됐네요. 아, 이제 종강 딱 되면은 그분들 나가서. 아주 뭐 요즘 우리 나물반 분들이 아주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뭐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중간 중간 이제 하신 걸 보면서 예. 하긴 하는데 예.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나갈 시간이 없네요. 뭐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도 그 가든에도 나물거리가 많다고. 네, 뭐 몰라서 그렇죠.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뭔가가. 맞아요. 야,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들 또 집안에 있는 앞에 있는 거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찬양 하나 듣고 예. 네, 오늘 신앙 상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상담 내용에서 네, 오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저보다 오늘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문득 가능할까요? 예, 그럼 제가 읽어볼까요? 예예. 예. 저는 오클랜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하던 교회에서 교회 재정 보고하는 것을 보니 불분명하게 쓰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수증도 없고요. 재정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목사님이 지출하라 한 것들인데 영수증을 못 받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시험이 됩니다. 교회가 조직도 갖추어져 있고 활동도 많이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선교 헌금이 제대로 목적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을 계속 봅니다. 즉 선교 헌금이 그냥 교회 운영부로 쓰이고 또 다른 목적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성도인 입장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성도인 저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 헌금이 그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 오늘 내용은 헌금 문제로 이제 주제가 들어왔네요. 아,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헌금, 아 이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가 헌금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헌금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목적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헌금 자체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네. 어쨌든. 네. 예. 이 내용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약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재정 관리하시는 분이 보니까 목사님이 지출하라고 해서 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 이제 증빙 자료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은 따르는 게 맞다. 막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또 이제 주변에서도 그게 맞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지도 좀 저도 좀 헷갈릴 때도 있고 성도가 드린 헌금, 예, 네.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네. 이제 뭐 목적 헌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네.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따르면 되는 건가요? 하여튼 오늘 그 상담 내용이 좀 무겁기도 하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주변에 보면은 오늘 이 상담을 해오신 분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왕왕 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데 지금 이 내담자께서도 시험이 전 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새로 또 옮긴 교회도에서도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까지 하셨고 그렇죠. 옮긴 교회에서 또 시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야,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 이런 문제로는 예, 이런 문제 가지고 보이면은 같이 고쳐 나가려고 해야지. 그렇죠. 그냥 네. 떠나와 버리면은 아니 나 몰라라고 떠나 버리면 안 되고 바르게 좀 이렇게 목사님과 잘 상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이지만서도 그 혹시 뭐 목사님들이 뭐 물론 좋은 일에 이렇게 바르게 쓰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더더욱 영수증 처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네. 목사님 제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괜한 오해를 받으시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수증은 바르게 처리해야 되고 혹시 또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라도 어떤 그 뭐 지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네. 재정부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해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뭐 영수증은 없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금은 이제 드렸으니까 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교회나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집행을 하든지 거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래요. 이거는 이제 헌금을 드렸으면 이미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내 손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성도는 드린 것으로 헌금에 대한 의미를 다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헌금이라는 것은 드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쓰일 때까지의 과정이 사실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헌금한 것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믿는 사람 무리들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구제헌금이나 뭘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헌금하는 자세를 그게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게 헌금 드렸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 손에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린 것으로 헌금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재해석되는 데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성도가 특히 재직이라고 하면은 그 집사 이상의 재직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꾼들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재직인 사람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는지 잘 살피지 못하고 내 손에서 떠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죠. 하여튼 어떻게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를 잘 살펴야 될 책임이 재직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재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뭐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재정을 조금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뭐 또 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들릴 수가 있게 되는데, 정말 성도들이 당신의 교회의 목사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유용?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같은 동역자가 돼야지 그냥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뭐 지금 오늘 재직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목사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니까요. 물질이라는 것에 욕심이 들 수도 있고, 또 오클랜드 같이 작은 교회가 많은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재정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럴 때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순간 드는 거는 같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긴 하지만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오해로서 다른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도 불구하고 오해로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방지할 차원에서 또 이제 동역자로서 그럼요. 그걸 도울 수 있는 역할로서 그런 걸 잘 지켜보고 또 이제 조언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과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특히 이제 재직에 있는 분들은 더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재정 보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재직자 이상 분들이 보통 그걸 앉아서 그 같이 듣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뭐 동의한다고 하나 그런 걸 예. 하잖아요 과정을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과정이 있는 걸 봐서는 아,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을 다 알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네,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걸 다시 한번 딱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에 네네. 대해서 아 그러면 이제 내담자의 질문에 답하기 앞서 네, 한 가지 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헌금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든 사용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교회 헌금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냐? 네네 이런 얘기인데 그 우리 뉴질랜드 한인교회들의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최근 한국교회 전체 뭐 어떤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목회자 생활비를 비롯해서 뭐 교회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교역자도 있고 뭐 사무원도 있고 다른 이런 교회의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뭐 운영비 네.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것이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선교 이제 뭐 해외 선교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조그만 아,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네. 요즘은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회봉사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한 35%가 아, 지출이 되고 나머지 한 아, 10% 내외 정도가 이제 교회 교육의 내용에 재정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를 때 저도 교회 재정을 세 덩어리로 크게 보고 한 덩어리는 예, 교회 인건비, 한 덩어리는 교회 운영비, 예. 교회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바깥의 선교나 구제나 선교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 지출의 형태라고 보는데 아무튼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내의 모든 지출을 위해서 3분의 2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3분의 1 정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오클랜드를 비롯한 우리 뉴질랜드의 한인 교회들의 형편은 이러한 형태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은 교회들이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매우 어렵고 또 뉴질랜드의 한인 기독교 역사가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직 집중해야 될 부분이 좀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는 한국 교회 같은 데는 이제 교회 뭐 예배당 건물도 다 돼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오클랜드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는 예배당 준비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재정이 좀 집중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재정 운영이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1씩 균형 있게 집행되면 참 좋겠어요. 하여튼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일반 경제학에서도 보면은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권사님 그랬죠? 네. 네.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네. 네. 예, 엥겔 지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게에 들어온 총 수입, 우리 집에 들어온 총 수입 중에서 식비, 식료품, 네. 먹는 거에 대한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걸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으면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 즉 가정 이렇게 하죠. 이제 후진국 뭐 이런 표현도 네. 하고, 하여튼 예,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헌금 총액이 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드리지 못할 정도인 교회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 부분을 감당하느라고 참 애쓰는데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이 좀 바깥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아니면 교육 부분 같은 데나 이렇게 네. 활용돼서 좀 헌금이 헌금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바르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내담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교회에서 불분명하게 쓰인 재정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목사님이 지출하시고 혹은 지출하지 말라고 지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목사님이 지출을 하신 것, 그걸 네. 한 목사님이 지출을 하라고 했다. 이것이 이제 바르게 지출된 것인 거냐? 불분명한 재정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뭐 제가 그 교회의 사옥 속사정을 잘 몰라서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 좀 신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쓰신 것 혹은 지출하라고 한 거라고 하면 더더욱 분명하게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라는 신분이 더 그 우리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쓰셨거나 목사님이 지출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더 증빙 자료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설령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갑자기 이제 뭐 선교사님이 외부에서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목사님 사비로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형편이 안 되면 예. 또 일행이 또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선교사님 오셨으니 뭐 또 여비도 드릴 수 있고 네. 선교비를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럴다 할더라도 증빙 자료는 갖춰야 된다고 봐요. 식사를 하셨으면 어디 가서 영수증이 남아있을 것이고 네, 그거는 뭐 식당에 있는 영수증이 예,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비나 선교비는 네. 그냥 뭐 체크로 드렸으면은 그건 뭐,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캐시로 드렸을 때는 증빙 자료가 갖추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회 자체 내에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서 네. 선교 헌금을 받으신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거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인만 하나만 네.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드리면은 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긴 네. 좀 이제 부탁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그분도 예. 사정을 아실 테니까. 예. 예, 그렇죠. 필요성도 아실 거고 하니까는 네. 예.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증빙 자료를 못 갖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갖추려고 좀 최대한 애를 쓰는 것이 예,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조금 그래요. 좀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예. 이제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정적인 뭐 이렇게 관리라든가 아니면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성격 탓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쪽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이 교회 재정이요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또 목사라는 신분이 더 신뢰성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또 목사의 신분에서 그냥 목사 했으면 성도들이 다 이해하겠지 이런 작은 생각을 갖지 말고 좀 목사 입장에서 좀 더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런 듭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 그러면 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 보면은 선교 헌금 선교에 좀 비전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선교 헌금이 목적한 대로 쓰이지 않고 뭐 다른 부분으로 예, 쓰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자신이 목적한 헌금이 그 목적대로 되지 않고 다른 데로 쓰였을 때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네, 교회마다 이제 또 목적 헌금 항목을 두어요. 교회가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이제 선교 헌금이나 뭐 이런 것은 또 목적 헌금이라고 안 하고 명목 헌금이라고 해요. 명목 이름을 붙여서 특별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각 교회마다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예산에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일로 목적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에 큰 지진이 나서 네. 뭐 그 현지인 교회를 아니면 선교사의 사역을 네. 좀 도와야 될 네. 그런 급박한 일이 생겼다든가 네.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교회 성도 중에 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거나 네. 그러면 뭐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선교 헌금도 어떻게 보면은 목적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목적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각 교회 내에 그 재정 지출 내규가 있으면 네, 네. 그대로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요. 네, 네. 우리는 목적 헌금에 대해서는 이런 지출 내규를 가지고 있다. 그대로 사용 집행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내담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목적 헌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네. 것은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한 일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권사님 입장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들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쓰여졌다 그러면 내가 그런 목적으로 헌금할 이제 필요가 없겠네 이런 네, 마음이 그렇죠. 들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담자께서 이 정도 신앙이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재직이신 것 같아요. 네. 재직이시라고 하면은 재직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회의에서 뭐 재정부에 직접 가시든지 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 문제를 그를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시험 들었어 나 그래서 나 교회로 옮길까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교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 스스로 감당해요. 그거를 재정부나 오는 재직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네, 내가 네. 교회에서 바른 재직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게 네.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이제 이것이 재직에 또 맡은 바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아무튼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또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런 고민을 했으면 다른 분도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많죠. 그러면은 다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올바르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를 가서 또 그러면 계속 실망만 하게 되는. 네. 어차피 오해가 되고 문제가 생겼으면 고쳐나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뭐 선교연금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하려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예, 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재직회에 네. 그 심의를 거쳐서 네. 하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 쓰여져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뭐 과분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에 넘치도록 네. 이렇게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목적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이만큼이 모아져서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일이죠.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더 크게 할 일이 굳이 아니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남은 재정을 가지고 네. 다른 용도로 만약에 쓴다고 할 때는 네. 그거는 교회 재직회나 네. 또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네. 그거를 그래서 더 유익한 데 쓰이도록 해야지 그냥 일반 교회 일반 경상비를 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네. 또 무슨 뭐 건축 헌금 예치금으로 든든다든가 이런 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목사님 말씀은 이제 목적 헌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예. 맞는 예,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내담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재직자라면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서로 협력이 필요하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회마다 특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죠. 뭐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목회관에 따라서 목적하는 사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 내담자께서는 선교헌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뭐 교회가 목적하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구원 운영을 하게 된다. 네. 뭐 고옥하는 목사님처럼 국제 제자 훈련을 세워서 제자 훈련을 리더자들을 세워 나겠다. 이런 분명한 어떤 목적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동참을 해서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한다면 참 귀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거는 굉장히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어느 날 느닷없는 그 목적 헌금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드려졌어요. 전혀 목회자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이고 네.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떤 헌금이 탁 들어와서 이것을 어디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는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자의 목회관과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헌금을 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집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저도 그런 경우 봤거든요. 예. 이런 거는 참으로 그 헌금을 그런 목적 헌금을 드리는 분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대외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또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고 이것을 집행해달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분이 목적한 헌금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거 했다가는 괜히 또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 헌금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같이 나가야 되고 교회의 목사님의 목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하고 혹은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고 사역의 모양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갖추어 놓은 후에 거기에 맞는 목적 언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목적 헌금을 하고 이 목적대로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좀 동떨어지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교회에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화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이게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하면서도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어려워요. 이제 특히 뭐 그 사석에서는 어려우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막 따지려고 또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질문을 만들어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의도가 좋지 않겠지만 정말 충분히 교회 공동체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벌써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맞는지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상담을 정리해 보면 헌금은 쓰일 때 가정도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이거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신경 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재직자라면 헌금이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살펴볼 의무가 있다.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 들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뭐 교회와 목회자 네. 그런 이제 목회관에 따라서 목적 사역들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목적 헌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있을 수도 있다. 네. 교회에 지향하는 사역 방향이 있고 네. 목회관에 따른 또 사역 방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목적 헌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목적 헌금의 사용은 그 교회마다의 그 재정 운영 내규를 따라서 집행하는 게 좋다.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다른 용도는 사용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 헌금은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관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승인을 받는 것에 한해서 사사로운 목적 말고 집행해달라 이렇게 지혜롭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약간 애매하긴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목적 헌금이라는 것을 성도가 자기의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목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하는 것과 목사님의 목회관하고 같이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렇게 사사로운 목적금으로 만들어서 어떤 또 교회가 오히려 곤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성도들의 바른 헌금 생활도 중요하고 또 교회는 또 바른 집행도 똑같이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네. 성도들의 바른 헌금 생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바른 그 집행도 똑같이 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지금 오늘 내담자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 재정 집행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시험은 들 수 있어요. 네. 시험이 들었는데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네. 그냥 그러니까는 시험이 들었으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재직분도 보면은 이렇게 의식이 좀 비타가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바른 의도를 가지신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아 목사님 오늘도 정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교회에서의 헌금과 재정 문제 참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교회마다 정말 건강한 교회 모습을 유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 무슨 아, 권사님 오늘 네,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좋은 말씀도 제가 다시 또 듣게 돼서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 권사님은 또 특히나 이제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권사님의 직분이 계시니까 예, 예. 또 주부로서 올해 이제 주부 몇 단이세요? 7단입니다. 7단이요? 아, 저는 9단 이상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 이제 담을 이야기도 조금 더 재미있어질 것 같고 또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또 여러 성도들의 형편도 조금 잘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